있다면 그게 뭐든 yeah. There's no problem 뭐를 하든 yeah. 안 될 이유가 도대체 뭐야 이렇게 좋은데 뭘 자꾸만 따지고 어쩌라는 거야 결이라도 어른들 매듭을 네 옆에만 서면 그 누가 날 볼건 그게 어디건 I can't take my eyes off you 하루 종일 보고팠던 맘을 모아 모아 난 오직 너에게 주고 싶어 I wanna give you everything 넌 그저 내게